이렇게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당신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지나온 수많은 일들이 하나둘 눈앞을 스쳐 가는데 때로는 기쁨에 때로는 슬픔에 울음과 웃음으로 지나온 날들 이제는 모두가 지나버린 일들 우리에겐 앞으로의 밝은 날들뿐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는 웃으며 서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짐하며 오늘의 영광을 당신께 이 노래로 드립니다. 당신께 이 노래로 들려